내 피땀 눈물 내 마지막 춤을 다 가져가 가 내 피땀 눈물 내 차가운 숨을 다 가져가 내 피땀 잘 알고 있어 이건 나를 벌 받게 할 줄 Bitches and cream Sweeter than sweet Chocolate cheeks and chocolate wings But 너의 낙에는 악마의 걸 너의 그 sweet 앞엔 비려비려 Kiss me 아파도 돼 어서 날 조여줘 더 이상 아플 수도 없게 Baby 취해도 돼 이제 널 들이켜 못 깨지게 널 risky 내 피땀 눈물 내 마지막 춤을 다 가져가 내 피땀 눈물 내 차가운 숨을 다 가져가 내가 도망칠 수 없게 꽉 쥐고 나 흔들어줘 내가 정신 못 차리게 Kiss me on the lips 입술만 해 비비 너라는 감옥에 중독돼 깊이 네가 아닌 다른 사람 선비지 노트 알면서도 삼켜버린 고기들 비땀 눈물 내 마지막 춤을 다 가져가 Want the money, money.